오늘이 11월 21일입니다. 어느덧 2주 정도 11월이 남았는데요. 막상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설레기도 하고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새삼스럽기도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결심한 점들, 목표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경 1독 이상을 목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굳건한 목표가 아니었나 싶네요. 연초에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꾸준히 해놨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헤아리기 위해서는요. 분명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그 말씀 역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내가 사모하는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직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내 삶의 주옥 같은 말씀 한 번 더, 한 번 더 펼쳐보는 거 어떨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불빛을 삼아보기 원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한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빛나는 인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프닝 안에도 넣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의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내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욕망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 걷다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을 사랑합니다.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줄라이 프로젝트에서 찬양 함께 했어요. 오늘의 첫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프닝 안에도 정답을 넣어뒀는데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지금 어떤 저녁 맞이하고 계신지 문자와 톡으로 함께 해주세요. 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시면 서울 클릭하셔서 빛나는 당신에게 많이 남겨주세요. 네, 요즘 입동이 지나고 겨울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은 조금 따뜻했지만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도 많이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프지 않는 빛나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빛나는 인사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문자와 카카오톡 또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남겨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평안한 월요일이었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연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제 목이 좀 좋지 않죠? 네, 여러분들도 목 아프지 않게 환절기죠. 겨울짐을 알리는 조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 꼭 유의하시길 기도할게요. 아침 이슬님, 네, 방송 오랜만에 함께 듣고 있습니다. 편안한 피디님의 목소리에 정말 반갑네요. 오늘도 찬양 통해서 피곤한 육신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해요. 아자오님, 갑자기 어젯밤부터 목이 따끔거리더니 감기 몸살을 심하게 걸렸어요. 몸 면역력이 너무 많이 약해졌나 봐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으로 문자 사연 보내요. 네, 감기가 찾아올 즈음에 목이 그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콧물이 날 때도 있고요. 그쵸? 그땐 조금 쉼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자오님을 비롯해서 빛나가족 여러분들 쉼과 함께 주님 주시는 안식과 회복 누리세요. 4057번님, 극동방송 들으면서 알게 된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하시면서 신청곡 남기셨어요. 1723번님, 모태신앙이지만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만났네요. 아직도 더 많이 자라야 하지만 말씀으로 저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시 힘든 순간에는 말씀이 힘이더라고요. 김기남입니다. 남기셨어요. 첫 찬양 정답 함께 나눌게요. 결혼 8년 만에 이쁜 딸을 얻었어요. 이제 두 살인 딸 아이에게 성경 읽는 모습과 또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월요일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조금은 힘들 때도 있고요. 혹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나눠주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메들리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선물 소개 후에 광고 후에 이어갈게요.

네, 오늘의 정답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고요. 두 분 선정했어요. 구영옥님 그리고 1723번님 축하드립니다. 구영옥님, 1723번님 축하드려요. 주소와 성함 남겨주시고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과 신청곡들 이 시간 함께 나눠주세요. 경배하리 내 영혼 다하도록 이 깊은 날의 세상 향해 주의 빛 비추소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Christmas Day 기뻐하는 나의 영혼 함께 축하하세 그리스도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조혜숙 성도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바로 후기 문자 남기셨어요. 제가 올린 신청곡 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할렐루야 남기셨네요. 윤선희 성도님은요. 아이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작은 아이가 엄마 이거 새벽 기도 때 부른 거예요 하면서 함께 부르고 있네요. 은희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크리스탈 정님, 이게 얼마만일까요? 피디님 목소리 오랜만에 듣습니다. 감기 아직 안 나으셨나봐요. 둘째 도화가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오늘 다시 병실에 왔어요. 도화 아빠가 또 도화를 밤새 돌볼 예정인데요. 아직 의식은 없지만 병실에 와서 계속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도화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탈 정님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움님, 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빛나는 인사 찬양을 못 들어서 아쉬워요. 좋은 찬양이었겠죠? 지금 나오는 찬양 들어도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냈는데요. 감사한 것이 참 많은 1년이었음을 돌아보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6480번님 찬양 잘 듣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과일 한두 개씩을 가지고 와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께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전달했는데 너무 은혜로웠던 시간인 거 있죠? 아멘. 받으시는 분이 진짜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정재현님, 교회에서 6개월간 성경 일독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 있어요. 이번 주 시편 51편부터 100편까지 읽었는데 아침에 소리내서 20장을 읽었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저도 필사에 힘내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이정민 성도님, 피디님 목소리 들으니 기운나네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녁 되세요. 강희수님은요. 성경 읽으면서 듣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매일 그 똥방송과 함께할 수 있음이 제게는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선탄 찬양으로 준비해봤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 함께 하시겠고요. 월요일은요.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과 신청곡 함께 나누고 싶어요. 편안하게 소소한 여러분들의 일상 문자와 톡을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거룩한 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11월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움직이는 책방이라고 해서 이동식 책방 형태로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그래요. 일상에서 시민들과 함께 책방 문화, 책 읽는 문화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요. 책 읽기에 조금은 소홀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책 읽는 그 의미와 그 큰 보물과 같은 시간을 좀 놓치진 않았는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성경 말씀 읽기에 나는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프닝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눴지만 성경 1독 이상을 목표로 했던 연초의 그 마음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잘은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더 돌아보기 원해요. 간혹 사연들을 보면 성경 필사에 힘쓰시는 정말 멋진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만큼 말씀이 힘이라는 것을 송해꽃처럼 달콤한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우리 손에서 성경책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찬양 소개합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에서 준비해봤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성탄 찬양을 함께합니다. 소망이요 주네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당신에게 오늘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안찬용 밴드의 곡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 함께 할게요.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홍태진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제게 생각해보니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감사를 고백하셨어요. 저도 함께 감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연으로 함께 해주신 많은 빛내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조한나였습니다.